기적 수업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기적 수업의 이론과 적용. 네가 보는 세상은 죄책감으로 미쳐버린 이들의 망상책이다. 세상을 눈여겨본다면 과연 그러함을 깨달으리라. 심리치료의 과정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 치료사와 환자는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 그들이 제정신이었다면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도 혼자서는 온전한 정신을 찾을 수 없기에 그들은 함께라야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기적 수업으로 필수 과목이다. 너는 이 과목을 공부하는 시기만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교육 과정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자유의지란 배우고 싶은 과목과 배우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음을 뜻할 뿐이다. 이 수업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네 본래 유산인 사랑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을 치우는 것이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수업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실제는 위협받을 수 없고 비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기적 수업은 전체가 학습 교재로서 705쪽의 교과서, 507쪽의 학생용 연습서, 94쪽의 교사용 지침서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적 수업을 공부한 학생은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어떤 책을 먼저 공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 것인지 정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침서를 먼저 읽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연습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보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말과 기도는 때로는 모순되고 때로는 일치한다. 말은 분리된 마음들이 자신들을 분리의 허상에 붙들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보자에게는 말이 집중을 도와주거나 무관한 생각들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그 생각들을 통제하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나 말은 상징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실제에서 두 단계 멀어졌음을 잊지 않도록 하자. 너는 네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기에 천국도 분리된 것으로 네 앞에 나타난다. 이는 천국이 진실로 너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와 결합하도록 너에게 주어진 연결고리는 네가 이해하는 경로로 너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교사는 분열된 마음이 처해 있다고 여기는 조건에서 그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만 한다. 그리고 네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짓된 관념들을 없애주고 그 너머에 있는 진리로 너를 이끌면서 허상을 진리에게 가져가는데 모든 배움을 사용해야만 한다. 기적은 생각이다. 생각은 하위, 즉 육체적인 수준의 경험을 나타내거나 상위, 즉 영적인 수준의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 하위 생각은 물질적인 것을 만들고 상위 생각은 영적인 것을 창조한다. 너는 행동을 바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하며 그것은 의지의 문제다. 마음의 수준을 제하고는 안내가 필요 없다. 교정은 오직 변화가 가능한 수준에만 속한다. 변화가 효과를 낼수 없는 증상의 수준에서는 변화란 의미가 없다. 기쁨의 불모지에서 네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 기쁨을 찾을 길이 있겠는가? 나는 다양한 증상에 대해 말했는데, 증상 수준에는 거의 무한한 변이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 하나의 원인, 즉 권위 문제가 있을 뿐이다. 나는 너에게 진리의 조건을 알려줄 수 있지만 경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우리는 함께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진리는 저절로 너에게 떠오를 것이다.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는 그것을 알고 완전히 이해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시간 안에 있는 자는 시간 너머의 것을 말할 수 있고 다가올 것이 이미 지난 것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을 세고 시간에 맞춰 일어나 일하고 잠드는 자에게 그러한 말이 무슨 의미를 전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너에게는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네가 그 역할을 다할 때까지 결말은 너에게 숨겨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나머지 모든 역할이 여전히 너의 역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네가 너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을 때 아직 하나님과 함께 박동하지 않는 불확실한 가슴에게로 구원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용서는 구원 전체의 중심 주제이며, 용서의 각 부분들을 의미 있게 관계로 묶어주고,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가며, 그 결과는 확실하다. 이것은 기적 수업으로 필수 과목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수업을 특별한 형태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 고안된 하나의 특별한 교육 과정의 지침서이다. 보편적인 수업은 수천 가지의 형태가 있으나 결과는 모두 같다. 너의 임무는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막기 위해 네가 세워놓은 모든 장벽을 내면에서 찾는 것뿐이다. 진실인 것은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거짓인 것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마음을 훈련하는 수업이다. 배움에는 어느 정도 주의 집중과 공부가 따라야 한다. 이 수업의 앞부분은 뒷부분과 깊은 관련이 있기에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한다.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도 앞부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수업을 공부하며 일어날 일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수업을 건설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적에는 난이도가 없다. 더 어렵다거나 더큰 기적은 없다. 기적은 모두 동일하다. 사랑의 표현은 어느 것이나 최댓값이다. 기적은 네가 꿈을 꾸고 있고 꿈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이것은 허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계다. 자신이 허상을 만들었음을 지각하면 허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는 자신이 꿈의 등장인물이 아니라 저자임을 보지 못했기에 계속 두려웠던 것이다. 에고는 지엽적인 주제에 몰두함으로써 진짜 질문을 숨겨 질문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소한 일로 분주해야 하는 에고 특유의 모습은 정확히 그것을 위해서다. 해결할 수 없게끔 설정된 문제에 몰두하는 것은 에고가 가장 좋아하는 학습 방해 도구이다. 그런데 주의를 분산하려는 이 모든 책략을 따르는 자가 그 와중에 결코 묻지 않는 유일한 질문은 무엇을 위해서인가이다. 너는 모든 것에서 무엇을 위해서인가라고 질문하기를 배워야 한다.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이든 너는 자동적으로 그 목적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다면 목적을 정할 때 앞으로 무엇을 위해 노력할지를 결정한 것이며,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그 결정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다만 자신을 잠재워 스스로에게 이방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꾸는 꿈의 일부가 되는 꿈을 꾸었을 뿐이다. 기적은 너를 깨우지 않고 다만 꿈꾸는 자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준다. 기적은 네가 잠든 상태에서도 너의 목적에 따라 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기적은 용서하고 에고는 정죄한다. 기적과 에고에 대해 이 이상의 정의는 필요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하고 구원의 본질에 맞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기적 수업은 철학적 사색을 위한 수업이 아니며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다. 이 수업은 오직 속죄 또는 지각의 교정과 관련이 있다. 모든 용어는 논쟁의 소지가 있고, 논쟁을 구하는 자는 논쟁거리를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해설을 구하는 자는 해설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논쟁이란 지연의 형태로 진실에 맞서는 방어 전략임을 인식하면서 기꺼이 논쟁을 넘겨보아야 한다. 보편적인 신학은 불가능하지만 보편적인 경험은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이 수업은 바로 이 경험을 지향한다. 용서는 성령의 훌륭한 학습 도구로 사고의 역전을 가져온다. 하지만 기적 수업은 세상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듯 용서가 진정 무엇인지도 독자적으로 정의한다. 나는 거의 왜곡될 수 없는 단어를 쓰고자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상징을 왜곡할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음성이며, 그러므로 형태를 지녔다. 이 형태가 성령의 실제는 아니다. 성령은 먼 나라를 지날 때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처럼 보일 것이니, 네가 그런 형태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네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무엇이든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음성은 사라지며 더 이상 형태를 지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무형으로 돌아간다. 지각의 세상에 갇혀 있는 동안 너는 꿈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너의 감각은 꿈의 실제성을 입증하는 것만을 보여주기에 너는 도움이 없이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정한 협력자인 답을 보내주셨다. 나는 오늘 그 어떤 결정도 혼자 내리지 않겠다. 성령께 더욱 자주 결정을 맡길수록 또 다른 유익이 있으며, 그것은 매우 중요한 유익이다. 어쩌면 너는 이 측면을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중요성은 명백하다. 성령의 안내를 따르는 것은 너 자신을 죄책에서 사면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속죄의 본질이다. 이것이 이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너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 너는 네가 초대하지도 청하지도 않았지만 너에게 강요하는 듯이 보였던 모든 것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전에는 알지 못했다. 이한 가지만 확실했다. 너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온다고 지각했던 수많은 원인 중에 너의 죄책감은 없고, 너는 결코 고통과 괴로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허상이 일어난 방식이다. 허상을 만든 자는 자신이 허상을 만들었고, 허상의 실제성이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보지 않는다. 허상은 그 원인이 무엇이건 그와는 전혀 무관하며, 그가 보는 것은 그의 마음과 분리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꿈이 실제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없으니,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실제처럼 보이도록 만들면서도 거기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부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겠는가? 에고는 자신이 너라고 믿기에 네가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 네가 에고와 동일시한다면 너는 자신을 죄인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다. 에고에게 반응할 때마다 너는 죄책감을 느끼고 벌을 두려워할 것이다. 에고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부를 떼어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니, 왜냐하면 너는 극렬한 죄책감에 시달려 이를 투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죄책은 벌을 청하고 그 요청은 승인된다. 세상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교사는 몇 명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사람이다. 배움이 완성된 완벽한 교사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의사여, 너 자신을 치유하라. 치유해야 할 다른 누가 있는가? 다른 누가 치유를 필요로 하는가? 치료사에게 오는 환자는 치료사에게 치료사가 자신을 치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의사여, 치유자여, 치료사여, 교사여, 너 자신을 치유하라. 네가 선택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선물을 들고 너에게 올 것이다. 구원은 마음을 위한 것이며 평화를 통해 얻게 된다. 마음이 구원의 유일한 대상이요, 평화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무엇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혼동할 때 사랑이 아닌 모든 반응이 일어나며 유일한 답은 그것이다. 어떤 이유로건 형제에게 분노할 때마다 너는 에고가 구원되어야 하고 공격으로 구원된다고 믿고 있다. 형제가 공격한다면 너는 이 믿음에 동의하는 것이며, 네가 공격한다면 너는 이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사에게 생활 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가? 변화는 교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마음의 변화에는 외부 환경 변화가 수반될 수도,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훈련 과정은 항상 개별적이므로 정해진 형식이 없다. 거의 그 즉시 생활 환경을 바꿔야 하는 교사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다. 대부분은 서서히 진전되는 훈련 과정이 주어지며, 여기에서 최대한 많은 과거의 실수들이 교정된다. 평화를 원하는 너는 오직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만 평화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존재한다. 네가 보는 세상은 실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네가 보는 세상은 네가 만들었고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수업이 가르치려는 핵심 사고는 그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아니며, 각자는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만큼 나아가야 한다. 그는 돌아왔다가 더 멀리 나아갈 것이며, 혹은 잠시 물러섰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만약 네가 이 세상이 환각임을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네가 이 모든 것을 네가 만들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을 걸어 다니고 죄를 짓고 죽으며 공격하고 살해하며 자신을 파괴하는 듯이 보이는 그들이 전혀 실제가 아님을 네가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너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네가 보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너는 그것이 보고 싶겠는가? 환각은 그 정체가 인식되면 사라진다. 이것이 치유이고 치료이다. 환각을 실제라고 믿지 말라. 그러면 사라진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네가 환각을 일으켰음을 인식하는 것뿐이다. 왜 몸이 너에게 중요한 무엇이라야 하는가? 몸의 구성 요소가 가치가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몸은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실하다. 몸은 네가 원하는 감정을 너에게 전달한다. 여느 소통 매체들처럼 몸은 메시지를 받아서 보낸다. 몸 자체는 메시지에 대해 느낌이 없다. 메시지가 지닌 모든 느낌은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준다. 에고와 성령 둘다이 점을 인식하며, 또한 여기서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성령은 기쁘게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 에고는 너에게 숨기니, 에고는 네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증오와 공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임을 이해한다면 누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겠는가? 누가 자신을 고소하고 죄인으로 만들어 정죄하겠는가? 용서는 형제가 너에게 행했다고 여겼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식한다. 용서는 죄를 사면해서 죄를 실제로 만들지 않는다. 용서는 죄가 원래 없었음을 본다. 그러한 관점에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거룩한 만남임을 기억하라. 너는 그를 보듯이 너 자신을 볼 것이다. 너는 그를 대하듯 너 자신을 대할 것이다. 너는 그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결코 잊지 말라. 너는 형제 안에서 너 자신을 찾거나 형제 안에서 너 자신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용서만이 용서하지 않음을 치유하며, 오직 용서하지 않음만이 그 어떤 종류의 병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만이 완치를 일으킨다. 심리치료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깨달음이다. 어떻게 여기에 도달하는가? 치료사는 자기 안에서 용서하지 않은 모든 것을 환자 안에서 보며, 따라서 그것을 보고 재평가의 길을 열어 용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자신을 고소하는 자만이 정죄한다. 다른 결과를 맺는 선택을 준비할 때, 먼저 확실히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너는 모든 일에 전형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습관을 들여 이를 모든 유혹과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첫 반응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배우라. 잘 배우라. 여기에서 너는 네가 인식할 수도 없을 분량의 시간을 단축시켜 행복을 앞당긴다. 너는 결코 형제의 죄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 자신의 죄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 형제의 죄가 그 어떤 형태를 띤듯 보이더라도, 네가 그 죄를 너의 죄로 믿고 있고, 따라서 네가 정당한 공격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숨길 뿐이다. 화가 날 때는 언제나 에고가 축복한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확신해도 된다. 하지만 사랑은 죄책감을 가져올 수 없고, 죄책감을 가져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분노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배울 사람을 오래 속이지는 못한다. 죄책감을 가져오는 것은 사랑일 수 없고, 분노임에 틀림없다. 모든 분노는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 시도만을 에고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기반으로 받아들인다. 세상의 특별한 관계는 파괴적이고 이기적이며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다. 하지만 성령께 주어지면 특별한 관계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기적이 될수 있다. 세상은 배척하기 위한 최후의 무기이자 분리의 증거로 특별한 관계를 이용한다. 성령은 특별한 관계를 용서와 꿈에서 깨어나는 완벽한 가르침으로 바꾼다. 모든 특별한 관계는 지각을 치유하고 잘못을 교정하는 기회요,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을 용서하는 또 하나의 기회다. 그리하여 관계는 성령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통하는 또 하나의 초대가 된다.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태고의 증오가 현재의 사랑으로 변한 자리다. 이 세상에서 창조하기란 불가능하지만 행복하게 만들기는 가능하다. 나는 성령이 특별한 관계를 빼앗지 않고 다만 변형한다고 여러 번 언급하였다.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승리로 지각한다면 너는 그 관계를 원하겠는가? 그 승리가 얼마나 무서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를 끔찍한 죄책감과 슬픔, 외로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기적은 습관이므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야 한다. 기적은 의식의 통제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의식적으로 선택된 기적은 오도될 수 있다. 어쩌면 너는 여전히 두려움에 대해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를 고집한다. 나는 앞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내게 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는 두려움이 실제가 아님을 알지만 너는 모른다. 내가 너의 생각과 그 결과 사이에 개입한다면 나는 원인과 결과라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을 건드리는 것이다. 내가 네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한다면 나는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그런 과소평가는 이 수업의 목표에 정면으로 반대된다. 그보다는 네가 자신의 생각을 세심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너는 이쯤에서 네가 그럴 수 있으려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한다고 느낄지 모르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너는 기적을 지향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 기적을 행하는 자는 모두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다. 하나님의 교사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이것 외의 모든 것은 마술임을 배웠다. 마술에 대한 모든 신념은 마술이 통한다는 단 하나의 아둔한 허상에 의해 유지된다. 하나님의 교사는 그들의 훈련 전체를 통해 매일, 매시간, 심지어 매분 매초마다 마술의 형태를 인식하고 그 무의미함을 지각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도달하기 불가능할지도 모를 상태를 획득해야 한다. 그는 매 상황마다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방향의 각 단계들이 철저히 보강되지 않았다면 이 단계는 정말 힘겨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보려는 것인가? 나는 이것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교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음을 배워감에 따라 이것은 점점 더 쉬워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필수 조건인 판단의 포기는 대체로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작은 심란함이란 없다. 심란함은 똑같이 마음의 평화를 방해한다. 이 형태의 심란함은 간직하면서 다른 형태의 심란함을 놓아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연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그것들을 모두 같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로 인해 마음은 힘을 회복하고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쓸데없는 고통만 더할 뿐임을 깨달아 지체하는 것을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마음은 한때 매우 사소하게 여긴 불편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진다. 모든 것이 하나인 영원 속으로 정신나간 작은 생각 하나가 슬며시 들어왔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생각에 웃어넘기기를 기억하지 못했다. 시간의 부재를 의미하는 영원을 시간이 뒤덮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황당한 농담이다. 마음이 어떻게 에고를 만들 수 있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이다. 사실 그것은 네가 물을 수 있는 최상의 질문이다. 하지만 과거 일로 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과거는 문제되지 않으며 똑같은 오류가 지금도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이 수업이 주지 않는 수많은 답을 요구할 것이다. 에고는 자신이 형태만 질문일 뿐 답이 불가능한 것을 질문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에고는 수많은 형태로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불가능한 일이 무엇에게 일어났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답은 없다. 경험만이 있을 뿐이다. 오직 경험만을 추구하라. 신학 이론에 빠져 지체하지 않도록 하라. 너의 질문은 모두에게 오직 나를 도와 세상을 구원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잠재우기 위해 제기된 것이기에 답이 없다. 에고가 무엇인지 묻는 대신 이것을 묻는다면 그 즉시 광명이 에고가 만든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리라. 기적은 용서하고 에고는 정죄한다. 기적과 에고에 대해 이 이상의 정의는 필요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하고 구원의 본질에 맞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문제와 답이 여기에 같이 있어 마침내 만났으니 선택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에고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성령이 주는 유일한 답을 들으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분으로 창조하신 값을 따질 수 없는 하나님 왕국의 일부다.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만이 실제다. 너는 악몽을 꾸는 잠을 택했지만 잠은 실제가 아니며 하나님은 깨어나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는 잠에서 깨어나기에 너의 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꿈은 에고의 수많은 상징을 담고 있고 너는 그 상징 때문에 혼동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네가 다만 잠들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에서 깨어나면 너는 주위와 내면에서 진리를 볼 것이며 꿈은 너에게 실제가 아니게 되어 너는 더 이상 꿈을 실제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왕국과 네가 왕국에서 창조한 모든 것은 아름답고 참되므로 너에게 실제가 될 것이다. 실제 세상이란 용서를 세상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는 마음 상태다. 용서한다는 것은 다만 과거에 주고받은 사랑의 생각만을 기억하는 것이다. 너는 형제가 평화를 누리기만을 원할 때 형제의 가치를 보게 되고 형제를 위해 원하는 것을 너도 받게 된다. 안전이란 공격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다. 누구든지 전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배울 때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신다. 완전히 무해하지 않다면 완전하게 돕기란 불가능한데, 완전한 도움과 완전한 무해함은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원망을 품지 않는다. 속죄를 완전히 의식한다는 것은 결코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유일한 책무는 자신을 위해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핵심 교훈은 언제나 이것이다. 몸은 네가 어떤 용도로 쓰든지 그 용도에 맞는 것이 되어줄 것이다. 죄를 위해 또는 죄와 다름없는 공격을 위해 몸을 이용한다면 너는 몸을 악하다고 볼 것이다. 몸은 악하기에 약하며 약하기에 고통받고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몸을 이용하면 몸은 거룩해진다. 그 몸은 거룩하기에 병들 리 없고 죽을 리도 없다. 용도가 다하면 몸은 뉘어지며 그것이 전부이다. 몸의 상태를 좌우하는 모든 결정이 그렇듯 몸의 용도가 다했다는 결정도 마음이 내린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사는 이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목적에 또 하나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처럼 그가 언제 자신의 역할을 다 했는지도 말해줄 것이다. 그는 떠나든 남든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병들 수 없다. 꿈꾸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하나님 교사의 진정한 역할이다. 그들은 꿈속의 인물들이 오고 가며, 이동하고 바뀌며, 고통받고 죽는 것을 주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에 속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사는 꿈속의 인물들이 병들고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 하필만이 꿈에 속하지 않는다. 보이는 듯한 모든 것 너머에 있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것인 이 합일이 하나님의 교사가 꿈 뒤편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몸의 눈이 보는 듯한 것중 유혹의 형태가 아닌 것이 없으니 그것이 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은 네가 만든 모든 허상에서 다른 용도를 보기에 다른 목적을 본다고 우리는 배웠다. 성령이 보는 세상은 네가 너의 죄로 여기는 것을 용서하기를 배우는 곳이다. 세상을 이렇게 지각할 때 유혹의 물질적인 모습이 구원의 영적인 인식이 된다. 투사가 지각을 만든다. 네가 보는 세상은 네가 세상에 준 것일 뿐그 이상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세상이 중요하다. 세상은 내면 상태가 외부로 드러난 그림으로 너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을 바꾸기로 선택하라. 지각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기적에서 난이도가 무의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수업은 그들이 시간 안에서 배운 것 이상을 가르치려 하지 않지만 시간을 절약하고자 한다. 너는 네가 받아들인 목표를 향해 머나먼 길을 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죄에 맞서 투쟁하여 속죄에 도달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증오와 경멸의 대상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소진된다. 육신을 초월하고자 묵상과 명상으로 일생을 보낼 필요도 없다. 그러한 시도는 그 목적으로 인해 결국에는 모두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현재에는 자신이 가치 없고 불충분한 상태이지만 미래의 그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가 담긴 수단들이기에 지루하고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너의 길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다를 것이다. 거룩한 관계는 시간을 절약하는 수단이다. 네가 형제와 함께 보낸 한순간은 너희들 모두에게 우주를 회복시킨다. 갇힌 의지는 극단적인 경우 전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대단한 인내심으로 고통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더 나은 길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면 그것이 전환점이 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적인 비전을 다시 일깨우고 동시에 육체적 시각에 대한 비중을 약화시킨다. 양쪽을 지각하는 비중이 서로 교체되는 것을 대개는 갈등으로 경험하며 갈등은 매우 격렬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만큼이라 확실하다. 적어도 나는 지금 이 기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는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 나는 이것을 보는 다른 방식을 원한다. 이것을 보는 다른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청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잃겠는가? 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에 틀림없으니, 왜냐하면 나는 평화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내가 내렸지만, 나는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나는 평화에 머물기를 원하므로 다르게 결정하기를 원한다. 나의 잘못된 결정을 성령께 맡긴다면 그가 그 모든 결과를 해제하기에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성령이 나를 위해 하나님을 택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성령께 일을 맡긴다. 너는 네가 공격받았고 너의 반격은 정당하며 그것에 대해 너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믿지 않는 한 분노할 리가 없다. 너는 공격받을 수 없고 공격은 정당하지 않으며 너는 네가 믿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사랑만을 가르치라. 사랑이 곧 너이기에. 이 단순한 교훈은 다만 이와 같이 가르칠 수 있다. 죄의 책임이 없음은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네가 상처받을 수 없음을 드러내라.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하려 하든 상처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너의 모습이 그에게 죄의 책임이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그에게 가르치라. 그는 너를 다치게 할그 무엇도 행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그에게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너는 너를 위해 받아들인 속죄가 곧 그의 속죄임을 그에게 가르친다. 용서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통을 줄수 없다. 그의 죄는 아무런 원인이 없고 원인이 없기에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상처를 주는 모든 생각을 바꾸기로 택할 수 있다. 그 어떤 고통이든 다만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진실이며 처음에는 말로 하고 그런 다음 여러 번 반복한 후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부분적으로 참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다음 점점 더 진지하게 숙고하고 마침내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나는 상처를 주는 모든 생각을 바꾸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의혹을 지나 말 속에 담긴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도달하기 불가능할지도 모를 상태를 획득해야 한다. 그는 매 상황마다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방향의 각 단계들이 철저히 보강되지 않았다면 이 단계는 정말 힘겨울 것이다.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나직한 음성으로 밤이 지났고 날이 밝았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아이를 깨울 방법이 있겠는가? 아이는 마술을 실제라고 믿기에 너는 아이를 무섭게 한 악몽이 실제가 아니라고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다. 너는 다만 이제는 안전하다고 아이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훈련시켜 아이는 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제 악몽을 꾸면 아이는 악몽을 몰아내는 빛을 스스로 청할 것이다. 꿈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꿈꾸는 자는 바로 너다. 세상의 다른 원인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헛된 꿈만큼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두렵게 하며 그로 하여금 자신이 결백을 잃었고 아버지를 부인했으며 자신과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없었다. 그 꿈은 너무 끔찍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깨어나기에 앞서 괴로움이 치유되고 형제가 친구가 되는 온유한 꿈을 통해 자신을 사랑스럽게 깨우는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진정시키지 않는다면 공포로 식은땀을 흘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깰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가 이제껏 자신에게 가르쳐 온 것과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염려하지 말라. 네가 어찌 알겠는가? 너의 역할은 매우 간단하다. 너는 네가 배운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점만 인식하면 된다. 가르침을 청하라. 그리고 너의 경험으로 네가 배워온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말라. 너의 평화가 어떤 식으로든 위협받거나 방해받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것을 포함해서 그 무엇의 의미도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모른다. 나는 이제 과거에 배운 것을 나를 인도하는 빛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너는 어떻게 몸이 없는 형제를 볼수 있는가?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다만, 나는 진정으로 그를 죄 없다고 보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너를 인도하고 너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가르침은 필요 없기에 더 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물러나 실제를 구할 때 이제부터는 오로지 하나님과 너의 자아를 대변하는 음성만을 들으라. 성령이 너의 노력을 지도할 것이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의 마음을 이끌며, 언제 침묵 속에서 성령의 확실한 방향과 말씀을 청하면서 나아가야 할지 정확히 말해주리라. 나는 문제를 원하는가? 아니면 답을 원하는가? 너는 네가 옳은 것이 좋은가? 네가 행복한 것이 좋은가? 에고는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관념을 쉽사리 어려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념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은 돌아갈 필요조차 없다고 말하니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되돌리는 것은 어려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돌아갈 필요는 있지만 매우 어려운 일로 여기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한 자는 분명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완벽은 너의 본질이므로 네가 완벽해지는 것이 어려울 리 없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미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었어도 너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니 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복잡함은 문제를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뿐이다. 형태가 무엇이든 유일한 문제는 분리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너는 답이 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꿈 대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이라. 일단 꿈꾸는 자를 알아보면 꿈을 바꾸기란 어렵지 않다. 성령 안에서 안식하고 그의 온유한 꿈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꾼 꿈을 대신하도록 하라. 성령은 용서의 꿈을 가져온다. 용서의 꿈에서는 누가 살인자이고 누가 희생자인지 선택하지 않는다. 성령이 가져오는 꿈에는 살해도 죽음도 없다. 비록 너는 눈을 감고 있지만 죄책감의 꿈은 시야에서 사라져 간다. 미소가 네 잠든 얼굴을 환히 비추기에 왔다. 그것은 행복한 꿈이기에 이제 너는 평화로이 잔다. 죄 없는 형제를 관대하게 대하는 꿈을 꾸라. 그는 거룩한 결백 속에 너와 결합되어 있다. 천국의 주께서 친히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꿈에서 깨어나게 하실 것이다. 형제의 실수를 꿈꾸며 머뭇거리지 말고 형제의 온유를 꿈꾸라. 형제가 준 상처를 세는 대신 그가 베푼 사려 깊은 일을 꿈꾸기로 선택하라. 그의 허상을 용서하고 그의 도움에 감사하라. 그가 너의 꿈속에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가 주는 수많은 선물을 밀쳐내지 말라. 그는 아버지를 나타낸다. 너는 아버지가 너에게 생명도 주고 죽음도 준다고 생각한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것을 다르게 볼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나 또한 정죄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용서하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 이제 너의 거룩한 음성을 나에게 돌려다오. 기도의 노래는 네가 없으면 소리가 없다. 우주가 너의 해방을 기다리니 너의 해방이 곧 우주의 해방이기 때문이다. 우주와 너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런 다음 나에게 친절하라. 나는 네가 위로받고 더 이상 공포와 고통 속에 살지 않기를 부탁할 뿐이다.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 네가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든, 네가 세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든, 너의 아버지는 네가 필요하고 네가 마침내 평화 속에 아버지께 돌아올 때까지 너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원인이시며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라고 가르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너를 지배할 힘을 가졌다고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이다.